인파에 휩쓸려가다가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흠깃 보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미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시내에 나갔습니다. 이쪽 리어카에서는 세상은 유지경이라고 부르짖고요. 저쪽 리어카에서는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배들은 증권이니 아파트니 마치 투기 경제학의 선봉장이나 된 듯이 떠들다가는 골프와 해외여행 얘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순간 저는 길을 잃은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다시 봐도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도대체 어디쯤 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 똑같아질까요? se con un po' di trucco e con la mimica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ti fai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t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광주 북구 중흥 3동의 최한별, 최찬별 씨 잘 들으셨습니까? 하이텔로 친구 윤섭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이희철 씨, 광주의 지성수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그 목소리도 담고 또 글씨체 같은 것도 담고 다 그러잖아요. 네, 이 최한별, 최찬별 이 자매는 상당히 글씨체가 다르네요. 제가 먼저 최한별 씨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1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중에서 6편의 영화 감상문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적고 나서 이제 다 썼어요. 1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4시가 넘었군요. 내일 엄마께 늦잠 잔다고 혼날 거예요. 그만 쓰고 자야겠어요. 이렇게 된 편지를 접고 나서 그 다음 편지를 딱 보니까 최찬별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두 분이 글씨체도 다르고 참 내용도 다른데 한 가지가 똑같네요. 광복절 새벽에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광복절 새벽에 나온 카루소. 아주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노래였죠. 여러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파시 영화 시사회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엽서 마감 시간이 8월 17일 화요일까지 여러분의 엽서를 받는데요. 우편 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파시 시사회권 원함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4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영화는요. 8월 말에 상영할 예정이고요. 자, 서울 도봉구 미아 3동의 신정식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테마 레터맨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마음이 답답하세요? 그럼 유머가 넘치는 퀴즈와 다양한 상식을 알려주는 퀴즈왕국에 문의해보세요. 탐험, 연애, 알쏭달쏭 유머 등 다채로운 퀴즈로 답답한 마음을 퀴즈왕국이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퀴즈상담 700-9660. 지금 빨리 만나보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소한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래도 내 사소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집안의 식구들이 모두 휴가를 떠나서 혼자만 집에 계신 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영화가 어느 영화입니까? 저 같으면 나 홀로 집에 홈홀론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홈홀론 1편을 보면요. 그 큰 집에 혼자 남은 케빈이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피자를 시킵니다. 그때 피자 그 집에 배달원이 피자를 배달해 오는데 그 배달원에게 팁도 주지 않고 갱 영화를 이용해서 쫓아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혼쭐이 나서 도망을 가던 그 배달원의 모습이 저는 안타깝게 여겨졌는데요. 자, 그 장면 인천 북구 산곡 2동의 최종호 씨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야? It's Little Nero, sir. I have your pizza. Leave it on the doorstep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Okay. Well, what about the money? What money? Well, you have to pay for your pizza, sir. That a fact. How much do I owe you? That'll be $11.80, sir. Keep the change, you filthy animal. Cheapskate. Hey, I'm gonna give you to the count of 10 to get your ugly, yellow, no good keister off my property before I pump your guts full of lead. 1, 2, 10. 앞으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 특별한 피서법은 갖고 계신지요? 이렇게 강서구 화곡 3동의 우경훈 군이 물어주셨는데요. 한여름에 듣는 캐롤송 어떻습니까? 영화 홈어론 1 중에서 그 피자집 점원을 혼쭐나게 만드는 케빈의 기지가 엿보이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드리프터스의 White Christmas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케빈은 나중에 PD에도 되겠어요. 어찌나 편집 기술이 좋은지. 자, 이번에 들려드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아주 많은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강정명 학생이 친구 경석이, 두한이, 용진이, 진우, 갑섭이, 현철이,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1학년 7반 모두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에서 지재진씨, 서울 송독 구 중곡 3동에서 윤수연 양, 인천 남구 주한호동에서 김찬미 씨, 대전 동구 가양 1동에서 송치우 학생, 경북 영천 조교동에서 신미경 씨, 성남에서 진희 씨,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에서 이효선 씨, 그리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박진아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영화 크라잉 게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감옥 간 퍼거스를 딜이 찾아오는 마지막 장면이 있죠. 그때 퍼거스는 딜에게 전갈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장면과요, 그때 흐르던 Stand by Your Man, 그리고 엔드 크레딧에 흐르던 크라잉 게임 이어서 듣겠습니다. I'm sorry, darling. Keep forgetting the late pew. Del. What am I supposed to call you then, Jimmy? Fergus. Fergus. Fergus, my love. Light of my life. Please, Del. Can't help it. You're doing time for me. No greater love, as the man says. I wish you'd tell me why. As the man said, it's in my nature. What's that supposed to mean? Well, there's this scorpion, you see, and he wants to go across a river. But he can't swim, so he goes to this frog who naturally enough can swim, and he says to him, excuse me, Mr. Frog. Sometimes it's fall. I want to go across the river. So the frog steps in, and the scorpion hops on his back. You love. Just one man. You have bad times. He'll have bad times. Some things you don't understand. I can't help it. It's in my nature. But if you love him, you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Crying game. I've had my share of the crying game. First there are kisses, then there are sighs, and then before you know. About the crying game, and if he knows, maybe he'll explain.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대구의 김민숙 씨, 대구의 이지호 씨, 그리고 강경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크라잉 게임의 맨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때 흐르던 Stand By Your Man,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크라잉 게임은요, 보이 조지 음성이 아니라 데이브 베리가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 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는 영화 평론가 정성희 씨, 오늘도 나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시네마 데크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네마 데크요? 예, 시네마 데크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영화 도서실이란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시네마 데크라고 부르고 미국 쪽에서는 필름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 시네마 데크나 필름 라이브러리, 즉 영화 도서실이란 영화 필름을 모아놓고서 정기적으로 영화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은 그런 곳이 많죠. 소집단이. 그렇죠. 네. 이를테면은 제가 지난주에 시앙스에나 아니면은 네. 신표윤이나 네. 아니면은 그 영화 사랑 같은 공간들을 네.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네. 이 공간들과 그 으뜸과 버금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네. 터인데요. 그 사실은 제가 그 전후 좌우 사정을 알아본 즉슨 네. 이 공간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네. 으뜸과 버금과는 그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으뜸과 버금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를 네.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 시네마데크 공간이란 특별한 영리 추구나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전파나 이런 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네. 영화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공간들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발족되어야 하며 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그 세계 최초의 시네마 데크가 생겨난 것은 1936년 파리에서 네. 영화 광이었었던 아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일 법한 앙리 랑그로아라는 사람이 무성영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토키영화가 되고 나니 아무도 무성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무성영화에는 위대한 걸작들이 있습니다. 예. 에이젠시테인의 전환 부탱킨이라든가 칼드레이의 잔다르키 순환이라든가 또는 채플린의 무수한 무성영화 걸작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사재를 털어서 무성영화를 모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무한정 모아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작은 소극장을 열어서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 운동은 영화 팬들로부터 호응을 불러 모았고 또한 영화 광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전의 명작만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차츰 확산되어서 과거의 명작뿐만 아니라 잊혀진 영화 또는 앙리 랑그로아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재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영화들도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중에는 개봉 당시에는 졸작, 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 네.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네. 평가를 받았었던 칼 데오도 드레이어 감독의 잔다르크의 순환도 네. 이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영화 광들에 의해서 재발견되는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평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네. 1928년에 만들어져서 거의 잊혀졌었던 이 영화가 1992년 세계 영화 평론가들이 뽑는 베스트 10 집계에 이 영화가 당당히 끼어 있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컬트 영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영화 광들이 모여 이른바 시네 클럽을 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만일 이 시네마데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에이젠슈테인의 전환 포템킨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진행되었었던 소련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즉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벌렸어야 됐었던 서구에서 소련 영화의 수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네마데크에서는 영화 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보다 널리 확산한다는 점에서 에이젠슈테인의 전원 포템킨을 입수하였고 네. 제한 공개라는 단서를 달고 소개하여 서구의 몽타주를 알린 것도 역시 이 시네마데크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장 그 눈물겨운 얘기는 이 앙리 랑그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필름을 보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철수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펠탑을 모두 폭파시켜버릴 계획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간 계획 중에 하나는 시네마데크 폭파도 들어가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그것을 랑그로아가 달려가 책임자에게 사정하고 그리고 이 문화가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은 역사 속에 그저 기록되면 전부겠지만은 네. 이것이 모두 폭파시켰을 경우에 더 이상 이 영화들을 볼 수 없게 되어 후세에 비난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여 네. 이 필름들을 보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만일 랑그로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 영화의 상당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시네마데크의 규모가 점차 커져서 앙리 랑그로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프랑스 정부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입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민 반관의 형태를 갖게 된 셈입니다. 네. 그러나 시네마데크의 진정한 힘은 랑그로에게 나왔습니다. 36년에 이 시네마테크가 문을 연 이후 매일 일주일에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루 네 편의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항상 랑그로아가 직접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프로그램은 알려진 걸작 한 편, 그리고 소문난 실패작 한 편, 흥행에 네. 실패한 영화 한 편, 흥행에 성공한 영화 한 네. 편을 짜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관객들은 흔히 시네마테크 하면 뭐 고상하고 유명하고 예술적인 향기가 나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랑그로아는 그런 편식을 해서는 결코 좋은 네. 영화관이 될 수 없으며 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영화는 그런 곳에서 오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네마테크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전후 프랑스의 대통령은 드골이었었고 문화부 장관은 앙드레 말로였었습니다. 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은 읽어보셨겠죠? 그럼요. 그 앙드레 말로는 잘 알려진 소설가이자 실존주의 미학자이자 정평 있는 미술 평론가이며 참여 지식인의 대명사였었는데요. 네. 영화광들에겐 아주 악명 높은 이름입니다. 그런가요? 예. 1950년 이후 앙드레 말로는 계속해서 문학이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오페라를 국민들에게 확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앙드레 말로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말로의 생각으로는 영화보다는 연극이나 음악, 오페라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파리 시네마테크가 필름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지나치게 과도하리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파리 시네마테크가 네. 자기가 보기엔 별로 지식인으로 보이지도 않는 네. 랑그로와 혼자의 손으로 예.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너무 엘리트주의에 빠졌었군요. 그렇죠. 파리 시네마데크에서 앙리 랑그로아를 문화부 네. 장관의 이름으로 해임시키고 네. 전면 기구 재편을 시도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1968년 2월 9일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혁명의 그렇죠. 핸드? 시절은 네. 68년 5월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 권위를 타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물결이 불타고 있는데 그만 앙드레 말로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즉시 시네마테크에서 영화를 보며 자라난 영화광들, 네. 영화감독들,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네마테크 수호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회장에는 게임의 규칙으로 유명한 장 르누아르, 네. 회장에는 히로시마 내사랑 지난해 마랭 그트사로 유명한 알랑 레네, 네. 거기에다가 부회장으로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찍었었던 촬영기사 앙리 아르깡, 네. 그리고 누벨바그의 거의 기수라고 불리우는 장리 꼬다르, 네. 또 사무국장에는 자크 리베토와 프랑수아 트리포가 포진하고 네. 연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대 서명에 사인한 사람들은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또 모더니즘 영화의 장을 열은, 그리고 최근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마지막 장면에 흑백 영화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죽음의 신과 체스를 두는 네. 바로 그 유명한 그 제칠의 봉인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예술 영화의 대명사를 불리우는 바로 제칠의 봉인을 찍은 잉그마르 베르시만 네. 감독, 그리고 웨스턴 영화의 거장 존 포드, 시민 케인을 찍었었던 오손 웰즈, 일본 영화의 천왕이라고 불리우는 쿠사와 아키라,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그 페데리코 페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장폴 사르트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꼼짝 없습니다. 천하의 앙드레 말로라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결국 정부는 망신을 당하고 패배하고 4월 22일 랑그로아는 복권하였습니다. 실제로 시네마테크가 없었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상당수의 영화들이 분실되었을 것이며 또한 영화광들의 운동이었었던 누벨바그나 레오스 카락스로 대표되는 누벨이마주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레오스 카락스도 륵베승도 모두 이 시네마테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시네마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네클럽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네마 데크가 있을 때 비로소 시네클럽 운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네. 시네클럽은 영화 감독이나 평론가 지망생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관객 운동입니다. 브레이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연극 그 자체만큼이나 연극을 보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영화 그 자체만큼이나 똑같이 영화 그 자체만큼이나 영화를 보는 기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시네클럽 운동이 정말 그 대단히 활발한데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이해가 있습니다. 1967년까지 역시 일본에서도 전원 포텐킨이라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 책에 나오는 그 숱한 이야기를 보며 이 영화가 그렇게 걸작이래 라고 입에 입을 거쳐 소문에 소문을 거쳐 인구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러자 영화광들이 이 시네클럽들이 연합하여서 우리 모임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바로 전환 포템킨 보기의 회입니다. 그 회 이름도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그 네. 모임을 결성하여 클럽들이 돈을 모아서 네. 이 영화를 직접 수입하여 극장을 대관하고 그리고 성공리에 상영까지 하였습니다. 네. 그 후 이 시네클럽 연합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일본 영화를 살리자가 되어서 네. ATG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아트 시어터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극장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이 소극장 주인들의 상당수는 영화광들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광들이 돈을 출자하여 천만 엥이 되지 않는 한도, 그러니까 999만 엥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감독, 추천할 만한 감독, 그런데 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영화사로부터 버림받은 영화 감독들을, 젊은 영화 감독들에서 나이 많은 영화 감독들까지 자신들이 직접 투표하고 선정하여 그 감독에게 그 돈을 모아주고 예. 무슨 영화를 찍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영화를 찍어서 좀 새로운 영화 좀 보여주세요. 너무 환상적인 라는 운동을 결성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네. 60년대, 70년대 전 세계 영화제에 불러 모아온 네. 일본 영화 르네상스의 힘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네클럽 운동이 시네마데크에서 그 프랑스 시네마데크에서 시네클럽 운동이 활성화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영화 평론가였었던 앙드레 바쟁의 공로입니다. 앙드레 바쟁 하면은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평론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또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네 권짜리 책을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 사실 이 책은 그 앙드레 바쟁이 체계적으로 쓴 영화 이론서는 아니고 네. 앙드레 바쟁이 죽은 이후 프랑수아 트리포가 그 가이드 시네마의 제자였었던 네. 평론가였었던 이 후일 영화감독이 된 그 트리포가 앙드레 바쟁의 글을 모두 모아서 네. 네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앙드레 바쟁은 가이드 시네마라는 잡지의 창간 멤버이기도 하고 편집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 앙드레 바쟁과 프랑수아 트리포의 관계는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프랑수아 트리포는 네. 잘 알려진 대로 그 고아였었습니다. 예. 고아였었다가 그 양자로 입양이 되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트리포는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네마데크 구석에 들어가 국민학생 주제에 담배를 피우며 영화를 보는 날이 매일이었었고 네. 학교는 매일 결석하기 일쑤였었으며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영화를 8mm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고 아버지 회사에 타이프라이터를 훔치다가 잡혀서 네. 결국에는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예. 소년원을 나온 트리포의 인생이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리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마치 깡패처럼 자라서 결국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체계적인 군대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여 탈영을 했는데 군대는 그렇게 멋대로 탈영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는 붙들려와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 당시 가이디 시네마의 전신으로 알려졌었던 가제트 디 시네마를 보다가 거기서 영화 평론을 모집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론지에다가 장 르누아르 감독의 게임의 규칙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맞아서 산산조각 나서 그 필름들을 모은 상태에서 개봉한 판과 그리고 앙리 랑그로와의 노력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게임의 규칙의 필름이란 필름은 모두 모아서 네. 시나리오에 맞춰서 장 르누아르 감독의 감수에 따라 복원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 판이 있었던 네. 셈인데 트리포는 복원판과 네. 그 이전에 잘려진 검열판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평을 써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을 읽은 것이 앙드레 바징이었습니다. 예. 앙드레 바징은 그 평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고 당시 바징은 폐결핵 3기였었습니다. 그 바징은 폐결핵으로 그 유명을 달리했었는데요. 네. 쿨럭쿨럭거리는 병 든 몸을 이끌고 그 아내와 함께 감옥에 있는 트리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트리포의 손을 잡고 혹시 장래에 영화 평론가가 돼볼 생각이 없느냐고 트리포를 설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르트르의 친구이기도 했었던 또 프랑스 캐톨릭의 아주 그 깊은 신자였었으며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바쟁이 직접 그 서명을 하여 바쟁을 감옥에서 출옥시켜서 영화 영화 평론가로 데뷔시킨 것도 바로 네. 바쟁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프랑스와 트리포는 그 후 영화 평론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59년 그의 데뷔작 그자 자기의 자서전이기도 한 400번의 매질 그러니까 400번의 매질은 프랑스의 그 격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프랑스에서 아이가 어른답게 자라려면은 400번 맞아봐야 애가 네. 제대로 큰다는 말이 있다고 네. 하면서 프랑스 소년원 가마소에 들어가면 위에 걸려있는 마크가 레키아트르 쌍꾸 네. 400번의 매질이라는 그 네. 글자가 걸려있을 텐데요. 그 영화를 완성했고 그 영화를 자신의 아버지라고까지 부른 영화 아버지라고까지 부른 앙드레 바쟁에게 바쳤지만 그러나 바쟁 선생님은 이 영화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을 때 트리포가 눈물을 흘리며 바쟁 선생님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시네클럽에서 그 앙드레 바쟁 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 상영 후의 토론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상영 후 토론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가 걸작이냐 실패작이냐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아니냐 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주워와서 그것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자리는 반대되는 남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네. 그 영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 목표라고 바직은 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가보면 저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꼭 반대하는 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네. 남의 의견이 틀렸노라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바쟁 말에 의하면 토론에서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은 사회자가 얼마나 그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네. 상대가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하여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가에 달려있냐라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이 시네클럽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네. 영화사상 최고 영화 평론가라고 했던 바로 이 사람이 네.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이 사람이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네클럽은 50년대에 꽃피워서 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떤 이유? 그것은 네. 비디오가 생겨남으로써 예. 더 이상 시네마테크에 네. 모여 앉아 영화를 봐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그 프랑스였는데 미국의 시네마테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네. 워싱턴 센터 내에 그 시네마테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프로그램도 기가 막힙니다. 어떤 것들인데요? 이를테면은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네. 끌어모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이곳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보기 어려운 극동 아시아의 영화들까지도 끌어모아서 상영회를 조직하곤 하는데요. 예. 그러나 미국에서의 시네클럽 활동은 대학로 근처의 소극장 운동이 훨씬 활발한 편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그 영화관 출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소극장을 운영하고 직접 표도 팔고 영사기도 돌리고 팝콘도 파는 1인 다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의 시네마테크 운동은 누벨바거나 누벨이마주 같은 운동 대신 컬트 영화를 나왔습니다. 네. 그 미국 내 소극장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만든 사건은 1974년도에 짐 셔먼이라는 감독의 럭키 허러 픽처쇼라는 영화의 등장부터입니다. 네. 이 럭키 허러 픽처쇼는 그 당시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등장한 락 뮤지컬, 락 오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뒤이어 나타난 두 번째 락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네. 브로드웨이에서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너만 주이슨 감독으로 만들어서 이 영화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로키 허러 픽처쇼의 성공도 따놓은 당상이야라고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문제는 이 영화가 너무 못 만들어져서 영화 네. 평론가들한테는 차마 영화관에 못 참고 있겠다라고 네. 평을 썼으며 가장 유명한 평은 바로 그 에버튼 시스케일이 쓴 평인데요. 네. 좋은 영화를 표현할 때 이 형 그 두 뚱뚱이 홀쭉이 영화 평론가는 예. 투 썸스 업이라고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두 개 올리기라고 예. 했었는데 이 영화 앞에 평을 써줬습니다. 투 썸스 다운 두 엄지 손가락 예. 내리기인데요. 예. 관객들조차도 이 영화에는 전혀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고 그래서 예. 영화가 개봉된 지 놀랍게도 2주일 만에 극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 예. 그래서 개봉 즉시 이 사라진 영화를 놓고 이번에는 그 반대로 영화광들 사이에서 아니 도대체 영화를 얼마나 못 만들었길래 이렇게 영화가 빨리 사라진 거야 라고 궁금해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궁금증은 점점 증폭되었고 네. 영화광들 사이에서 아주 소수의 영화광들만이 럭키 허러 픽처쇼를 본 혜택을 누렸습니다. 네. 그 영화광들은 다른 영화광들 만나면 첫 인사가 우리라면은 에이젠시티인 영화 보셨어요. 베레히만 영화 보셨어요. 고다르 영화 보셨어요. 레오스 갤럭시의 나쁜 피 보셨어요가 되겠지만 이들은 로키 허러 픽처쇼 보셨어요 해서 못 봤어요 하면 상대방 영화광은 고개 숙이고 마치 못할 짓 했다는 듯이 그 내가 졌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컬트 영화광들이 탄생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광들의 열렬한 소망 끝에 네. 주시 버클리 근처의 작은 소극장에서 예. 금요일날 밤 12시 1회에 한해서 네. 역시 사람도 불안했었던 모양입니다. 한해서 특별 상영을 기획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이게 웬걸. 인근 대학생이 몰려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영화 네. 개봉한다 소문 듣자마자 네. 그 시간에 가능한 영화광들은 기차를 타고 이 영화관으로 몰려들어서 그 영화 보여주세요라고 밤새 아우성 치고 해서 네. 12시에 1회를 예상했었던 이 영화가 네. 밤새도록 영화 상영하고 아직도 못 봐서 관객들은 밖에 진을 치고 늘어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인근 소극장 주인들도 이 횡재를 놓칠 소냐 하고 소극장에서 순식간에 로키 허러 픽처쇼 상영 붐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예. 이 영화가 얼마나 성공했냐면은 이렇게 소극장에서 상영해서 네. 그해 흥행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예. 결국 성공을 하기는 한셈입니다. 네. 그 후 미국 소극장 운동은 바로 이 컬트 영화와 유럽 예술 영화와 제3세계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네. 이것이 바로 컬트 전기를 이루었습니다. 즉 관객이 만들어내는 컬트가 된 셈이죠. 그래서 네. 흔히 이야기할 때 컬트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전기 컬트, 후기 컬트로 얘기하는데 네. 후기 컬트는 바로 이러한 컬트 영화를 보고 컬트 문화 풍토 속에서 자라난 세대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네. 만들어내는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불행한 사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컬트 영화 붐을 불러일으킨 영화들은 전기 컬트 영화들이 아니라 후기 컬트 예.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컬트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컬트가 진짜 힘을 갖는 것은 그 영화가 컬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관객의 손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 60년대 한국 영화를 기억하는 영화 관객들은 정말 이제 만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이전 시테인에서 팀 버튼까지, 오선일지에서 스파이크리까지, 쿠로사와 아키라에서 레오스 깨락스까지 종횡무진으로 이야기하는 영화 소년 소녀들은 만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연목, 이만희, 신상호, 김기영, 김수용 감독들을 이야기하는 60년대 영화들을 기억하는 영화관들은 정말 어디서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것은 관객의 잘못이 아닙니다. 볼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곳에서의 시네마테크 볼모지 풍토가 바로 그것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시네마테크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며 더욱 자주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외국의 걸작들, 외국의 컬트들을 보는 것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사라져가는 한국 영화를 보존해야 하며 한국 영화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영화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그 영화들이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영화관 세대들은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아이들에게부터 또 다음 세대 영화관들로부터 삿대질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정말 유구무원인 셈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들 필름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상 자료원에서 이 필름들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네. 70년대 이후의 영화들이 한정되어진 것이며 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60년대 영화들을 악리리 랑으로와 같은 정신으로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이, 영화를 사랑하는 단체들이 빨리 이것을 복원하고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은 정말 이미 늦었고, 그리고 늦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이요. 이런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돈 가신 분들이 제발 이 프로 듣는다면 우리 영화들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네마데크 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서 정성희 씨께는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물망초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내 인생의 여인 중에서 엘자의 노래 땅바빠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